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.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.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.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금 그런 남자? 어디 없나? 그런 남자? 그런 남자? 있어? 없어!